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말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함께 들어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운 것 찬양이 될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방금 주님께 모든 것을 이라는 찬양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된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1절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았는데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움도. 자, 이 1절에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예수님께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곧 찬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2절에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여러분의 모든 감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다니, 친한 친구처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참 행복하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 역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해 드리길 원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믿어야만 해요. 오늘 꼭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찬양 듣고 이어서 지난주에 들었던 내게 자유 주신 찬양 다시 들어볼게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모든 어려운 것 찬양이 될지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돼요. 내게 자유 주신 찬양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그런 말씀 시간이에요.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성경 안에 특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두신 것을 알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옆에 성경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볼게요. 말씀 주소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뜻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온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 역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조차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네요. 저희는 잠시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듣고 다시 한번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 볼게요. 손 높이 들고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손을 높이 들고 내리고 하는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볼게요. 처음에는 보통 목소리로 말씀을 읽다가요. 선생님이 손 높이 하면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씀을 읽고요. 손 아래로 하면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손높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손 아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손높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손 아래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친구들 모두 참 잘했어요. 정말 잘하는데요. 이렇게 집에서나 친구들하고 말씀 암송을 할 때 좀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나는 믿음으로 들어볼게요. 배웠던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이에요. 잘 기억했어요. 오늘부터는 각 나라를 소개하면서 함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집에서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 손에 다이아몬드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있나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귀한 보석으로 결혼식 같은 행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 방금 들었던 스톱 들어보세요. 선교 찬송 다시 한번 같이 부르고 자세히 그 나라를 알아볼게요. 그리스도 전하세. 우리 죄 씻고 우리 친구들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봤나요? 바로 그것은 콩고예요.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 영어로는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콩고강이 있는 곳이에요.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23배로 세계에서 11번째, 아프리카에서는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인구는 약 7,124만 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곳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더 이상 어린이들이 위험한 광산에서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두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찬양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해 날 구원하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구원하셨네.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날 구원하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내 대신 죽었네.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내 대신 죽었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날 위해 사셨네.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날 위해 사셨네. 예수님을 사랑해 난 주를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 난 주를 믿어요. JSUS 예수 그리스도 JSUS 난 주를 믿어요. 이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두 번째 마두구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교도인 마두구는 다리가 너무 아파 약을 구하러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으로 갔죠. 그곳에서 글 없는 책 이야기를 통해서 마두구는 흰색장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죠. 처음에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그런 후 마두구는 뛸 듯이 마음이 기뻤답니다. 어느 날 마두구는 선교사님 방을 우연히 지나치다 책상 위에 놓여진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날 마두구가 본 것은 바로 선교사님 책상 위에 있던 글 없는 이야기 책이었어요. 마두구는 그 책을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조심스레 그 책을 들어올렸어요. 저런,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얼마나 그 책이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바로 마두구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책을 만져본 순간이었어요. 마두구가 5장의 색깔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을 쭉 훑어볼 때 마두구는 각 색깔에서 듣게 되었던 암송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황금색장을 보면서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두운 색장이 나올 때는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두구는 자기 뒤에 어떤 소리가 나는 게 들렸어요. 도대체 어떤 소리였는지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자 뒤를 돌아보고는 바로 드라하의 선교사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때 마두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단지 이 그럽는 책을 한번 제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두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단다 마두구. 난 네가 다리가 이제 나았으니 내일이면 집에 가도 좋다고 말해주려고 왔단다. 어때? 좋은 소식이지? 마두구는 외쳤어요. 내일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마두구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성경 이야기나 그럽는 그 이야기책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는 다시 찬양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라보라 찬양입니다. 마두구가 집에 가기 너무 싫어하는 것을 보자 드라하의 선교사님은 마두구의 반응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러고는 마두구에게 다가가 마두구 손에 있는 그러는 책을 다시 들고 쭉 보시더니 다시 마두구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있다 마두구. 이제 이 책을 들고 가서 내 마을로 가 그 이야기를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마두구는 뛸 듯이 기뻤어요. 네? 선교사님 정말요? 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하고 말씀드리고는 입가의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선교사님들은 모두 나와 마두구와 함께 기도를 하고는 굿바이 인사를 했어요. 마두구는 집에 잘 돌아갔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줄게요. 다음 곡은 주의자비가 내려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그 글없는 책을 손에 든 마두구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그 책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두구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두구처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 듣고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